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7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러시아 원동발전성 부상겸 국무비서 외무성 순회대사들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, 자부뜨라 신문사 책임주필을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 출판 보도 부문의 인사들과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